어젯밤 꿈속에서 보았네 너의 모습 보았네 유리창에 빈 서리고 사이로 너의 모습 보았네 날이 새면 여인이여 채울 수 없는 그리움에 밤새 몸부림쳐봐도 잡힐 듯 잡힐 듯 가슴 시려 서리꽃 같은 연이야